같은 꿈을 꾸었지. 언제나 같은 기차를 타고 미래와 과거를 오갔지. Time Machine 화려한 미래의 도시야. 외계의 침략 따윈 없었어. 다분한 일상의 연속뿐. Time Machine. 미래가 두려워. 밤에는 잠도 잘 수 없다고. Time Machine. 알 수 없는 너의 미래와 잊혀져버린 오랜 기억도 지금은 생각할 필요 없어. Time Machine.